Kipkirch. Yup. Unplugged. 존재를 허락한 곳 참고 견디라는 떠난 말 따윈 하지 않어대로 외칠 수 있는 네 맘속 용기를 나는 믿겠어 너를 담고 오늘을 돌아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혼자 가는 외로움 이길 위해 내가 나의 벽이 돼 Yes, I feel like 한숨만 남겨가는 내 여행길 끝이 없을 것 같은 삶의 사막 너와 함께라서 나 오늘도 한번 가보는 길 꿈이 조금 더 힘들뿐인걸 세상사 어떻게 네 맘에 딱 드는 일들만 하고 살아 그래 살면서 코드 잘 맞는 사람 만나긴 어려워 어찌 보면 또 너무 시시해 재미도 없는 그 게임같이 난이도는 있어야 된다고 즐겨봐 오메가치 눈을 감고 오늘은 돌아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혼자 가는 외로움 가는 내 여행길 끝이 없을 것 같은 삶의 사막 너와 함께라서 나 오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술잔을 앞에 두고 아무리 내 맘을 털어내도 내 얘기는 결국은 남의 얘길 뿐이래 결국은 혼자 걷는 게 맞는 세상인데도 자꾸 사람을 찾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음 인생은 한편으로는 끝없는 좌절 돈과 사람과 사랑에 떨군 고개를 들어 살면서 꿈꾸는 자는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기에 제법 야무진 꿈을 가진 우린 쉽게 멈추지 않네 너를 담고 오늘은 돌아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혼자 가는 외로움 이길 위해 내가 나의 별이 돼 Yes, I feel like 다시 밟는 길 가는 내 여행길 끝이 없을 것 같은 삶의 사막 너와 함께라서 나 오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꿈 따라가는 길 언제나 옆에 있어줄게 힘들 땐 언제든 내 왼쪽 어깨를 빌려줄게 뭐든 말해봐 들어줄게 고개 끄덕여줄게 We always feel like so